북녘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2월 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자주 사용하는 분무기. 요즘은 뭐 분무기 형태로 된 화장품도 많죠. 그런데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어도 그것을 조금씩 부드럽게 뿜어내는 분무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머금고 있는 복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주위에 뿜어낼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무기를 영어로는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물이나 약품을 안개처럼 내뿜는 기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 있죠. 분무기로 물을 뿌릴 때도 그 양이 적은 것 같지만 꽤나 큰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 분무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거창해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드는 복음, 마치 스프레이로, 분무기로 그렇게 뿌리듯이 우리의 복음 전달이 분무기와 같은 모습으로 주변에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파 1188kHz, 1566kHz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친한 친구 혹은 잊고 있었던 은사나 또 목회자를 만났을 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쁘셨을지 그 기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정말 긴 세월 만에 제가 군생활 했던 때에 알고 지냈던 목사님을 방송사 채플 시간에 만나 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분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왠지 어색해질 것 같아서 기억을 하시겠는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복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그때서야 한번 여쭤봤더니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긴가민가 하면서 반신반의 하셨다는데 아 참 인연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또 여러분 언제 어디서 정말 알 수 없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악한 이미지로 악한 인상으로 남아서 수십 년 뒤에 만나는 것보다는 선을 베풀고 또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한 상황에서 정말 오랜 세월 지나서 만나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그것이 참 아름다운 재회가 되겠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북녘 땅에 계시는 이산 가족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3만 명의 살북민을 떠다보던 가족분들 통일 이후에 만나게 되신다면 그 기쁨이 뭐 형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재회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보면서요. 12월 6일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탈북민 안사 김지은 원장님과 또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노화,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지만 더디게 할 수는 있죠.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의학적인 처방과 또 성경에서는 늙어감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한에 현재 남아있는 그런 그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의 성도들과 또 이쪽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자로 훈련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북한 땅에 세워가고 남한 교회는 그분들이 정말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또 북한 교회 재건해서 그것이 중국과 중동권과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남한교회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메아리 매주 화요일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상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영혼의 건강, 주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분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탈북민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담임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날인 게 제가 입대했던 날입니다. 12월 13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참 어마어마하게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참 네.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겨울에 입대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세월이 뭐 이제 한참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북에서도 이게 보위부라든지 뭐 또 군 장성분들도 이렇게 뭐 밤에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근무 서실 때 무료하니까 이거 몰래 방송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위로도 얻으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정말 추운 12월이죠. 네, 건강도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녘이야 뭐 대한민국 남한 땅보다도 훨씬 더 추우니까 사실 거기는 최남단 아래가 우리 최전방이니까 그렇죠. 그 제일 따뜻한 데가 우리한테 제일 추운 데인데 얼마나 북에 계신 분들 결국은 춥겠습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다 춥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또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 이 뇌 건강, 네.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화장실에서 겨울에는 뭐 노인분들 이렇게 뭐 좀 그런 얘기는 하지만 용변 보실 때 뭐 힘 주시지 말라 막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갑자기 뇌혈관 터져 쓰러질 수가 있다. 네. 겨울에는 뭐 심심 뭐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조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뇌를 비롯해서 몸 전체가 노화 현상을 겪게 되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심리라는 것이 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바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뭐 평균 수명도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질병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치매, 뭐 북에서는 뭐 이게 참 좋은 표현은 아닌데 뭐 망령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나요? 노망 들었다. 네. 치매라고 저희가 이제 좀 점잖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치매 앓는 환자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으셔서 건강 중에서도 특별히 이 뇌의 건강, 뇌의 노화에 관심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한국과 같이 그 평균 수명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결국은 오래 사고 하는 거는 정말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매라든가 북한에서는 이걸 노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치매나 뇌졸중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흔히 생각하게 되는 정신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없이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것. 그런 거는 사실 뭐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면 뇌가 노화되지 않도록, 뇌가 병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뇌도 병이 들고 뇌도 늙습니다. 네. 뭐 다른 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뭐 근육이 줄어들고 이런 건 참 눈에 우리가 보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뇌 노화, 참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늦출 수는 있겠죠. 뭐 노력을 한다면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뇌 노화 과정을 잘 알고 대비한다면 좀 더 늦게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자분들이라든지 세계적인 석학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육신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후패하더라도 그 총기가 그렇죠. 90살, 100살 됐는데도 머리를 계속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뭐 원장님이라든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늘 이제 뭐 머리를 쓰실 일들이 많으셔서 노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목사님? 뇌 노화. 인생의 절정은요. 30대, 40대, 50대가 아니고요. 6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숱한 많은 경험들을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노후에 그래서 정말 뇌는 정말 평생 학습이 돼 있으면 항상 오래 죽을 때까지는 생활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법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뇌를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묵상 주님께서 많이 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 노망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아, 이 노화 과정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뭐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것도 대책은 조금이라도 대책은 가능하겠죠.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면 신진대사 결과로 발생한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뇌에 쌓이게 돼요. 혈관에 피로물질들이. 그렇게 되면 뇌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고 쉽게 생각하면 머리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게 되면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치매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사실상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또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죽음의 사실상 뇌사 상태는 뭐 사망 선고나 다름이 그렇죠.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다른 장기는 사실 뭐 이렇게 이식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식을 하잖아요. 뇌인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담고 있는 장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학적으로 뇌란 한마디로 어떤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총대장. 대장, 총대장. 네. 우리가 그 당연히 알고 있듯이 뇌는 생체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기능을 총체적으로 다 관리해요. 이제 중추적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가 뇌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명이 단축된다 이런 의미와 더 직결이 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뇌를 군주지 장이다. 네. 모든 군화 가운데서도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아무래도 그래서 대장이 장군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군사들 이끌 수가 없고 몸이라는 이런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노화되면 아무래도 사물 판단 능력도 흐려지고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좋은 건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보다 좀 유쾌하고 문명하고 기왕 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 거면 좀 더 문명하게 이렇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굉장히 뇌의 노화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뇌 기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나 또 무서운 질병이죠. 뇌졸중과 같은 질환 멀리 하고 싶어 하시지만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이런 방법들은 양방학적인 방법보다 한의학적 방법이 좀 접근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 몇 가지 혈자리들을 자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지혈인데 바로 백회라고 하는 혈이거든요. 두통 이야기하실 때도 또 예, 굉장히 이제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혈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백회혈은 우리가 정수리라고 하는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할 뿐 아니라 가장 중심 부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주지장, 장군 중의 장군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뇌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뇌 혈액순환을 좋아하고 뇌세포들이 기능을 높이는 이런 뇌신경들이 협력작용을 조절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앉은 자세든 선 자세든 주로 앉은 자세에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백회혈을 손가락 끝으로 한 10초, 15초씩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방법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뒷머리에다가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보면 뒷머리 약간 옆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게 풍지혈이거든요. 풍지라는 거는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게 하는 혈이다 얘기해요. 네. 우리가 보통 뇌졸중 하는 거는 풍 맞았다, 바람 맞았다 이런 맞아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뒤에 있는 요 뒷부분 오목하게 들어간 뒷머리 아래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뇌졸중이나 이런 걸 그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치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 두 개의 혈들을 잘만 마사지하고 해줘도 뇌의 그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하고 기억력도 굉장히 맑게 하고요. 더불어 좀 한다면 이 뒷목, 목 근육이라든가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도 뇌의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시리 또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안 목사님이랑 제가 지금 머리를 좀 누르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조금 뭐 잠시만 눌렀는데도 제가 지금 약간 두통이 있는데 네. 머리가 좀 확실히 시원해지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시원하죠. 네, 백회혈, 네. 풍지혈. 네. 뭐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여러분 눌렀을 때 어딘지 자기 몸이기 때문에 네. 대번에 직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회혈은 뭐 머리 꼭대기하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풍지라는 말은 기억 못해도 머리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엄지손가락으로 그 머리가 끝나는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부분을 그냥 누르면 됩니다. 네. 뭐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10초, 15초 세 번을 못 누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이상 하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머리와 목만 문질러도 이렇게 뇌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좋은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가 보통 뇌 건강을 이렇게 지키려면 참 뭐 가진 비방을 쓰고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 뇌, 머리, 뭐 혈액순환 뭐 여러 가지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문지르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 귀하고 얼굴. 예, 이 부분을, 이 부분이 그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도 뇌의 노화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얼굴 같은 거 손으로 늘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눈가라든가 볼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면 뇌의 그 피 흐름을 좋게 하는 이런 경락들이 얼굴에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얼굴에 있는 모든 경락들은 뇌와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꼭 누르는 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귀를 막 문지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귀가 태아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몸이 모든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주 마사지하고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 전체가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손바닥으로 두 귀를 누르고 예, 손가락을 머리 뒤로 예, 가게 하고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머리를 귀 머리 뒤를. 네. 두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치는 방법. 네, 그렇게도 되게 그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아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 순환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툭 칠 때 그 느낌이 귀 안에 있는 고막에 전달된다 하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네. 잠깐 지금. 아무 소리도 되지 않았는데. 귀 고막에 전달되어야 되는 이유는 네. 귀 안의 압력과 뇌의 압력이 잘 맞지 않게 되면 귀가 아프고 멍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전달되면서 하게 되면 밖에 압력과 귀 안의 압력이 균형이 맞춰지면서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네, 여러분 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뇌 노화에 일정 부분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사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북에서는 전신 온몸 뭐라고 하신다고요? 온몸 안마. 온몸 안마. 온몸 안마. 저희가 몇 가지 또 이렇게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으로도 이렇게 노화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운동은 참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아요. 예. 그,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서 중요한 운동은 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 걷는 거. 발가락에 힘을 주고요? 예. 발가락에 힘을 주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발꿈치는 약간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발꿈치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됩니다. 아, 그럼 그렇게 되나요? 예. 제가 한번,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면 머리가 반듯하게 서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경동맥이라는 게 목 좌우 옆에 있는 이 경동맥으로 통해서 뇌의 혈액이 올라가는데 몸이 딱 꼿꼿이 서게 되면 경동맥을 통하여 뇌에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한 그 발은 우리 몸이 질량 전체를 60, 70kg를 떠받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생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력이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중심적인 위치가 높고 발바닥의 면적이 굉장히 좁지만 우리가 저 사람이 민첩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중력 기능에 대응하여 몸을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하고 이 몸이 중심 항중력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생각을 할 때는 발끝을 딱 들고 오래 서 있으면 젊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들게 되면 사실 밖을 들고 오래 서 있는 게 어렵거든요. 그거는 뇌가 늙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끝에 힘주고 반듯하게 서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뇌 노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턱을 이렇게 쳐들고 예 그 발뒤축에 그 힘을 쏠리게 이렇게 하게 걷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턱을 이렇게 쳐들게 되면 뇌로 가는 핏줄이 지나가는 목 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 순환이 장애되죠. 턱을 치켜올리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목이 굳은 백성이라 네. 그 말씀이 뭐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턱 쳐들지 말아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네.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리가 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세가 이렇게 또 뇌 노화를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특히 또 이게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네. 뭐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앉아서 일할 때는 이렇게 몸을 다리하고 이 몸을 이렇게 직각으로 그래서 의자 등받이 너무 이렇게 기대게 되면 별로 안 좋고요. 기대고 싶을 때는 의자를 당겨놓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이렇게 직각이 맞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균형이 잡히게 되면서 근육들도 편안해지고 순환도 잘 되고. 네, 노화와 관련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뭐 온몸 안마라든지 또 자세 교정 그리고 왜 노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 신명기에 이것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상당히 장수를 했죠.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120세에 네.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네. 지금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너무나도 부러우실 것 같은데 네,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네.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모세 지도자는 아마 자기 자신의 관리, 그러니까 영진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몸 관리를 참 철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모세가 자신과의 관계를 잘 관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사망할 때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 주시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120세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보다도 죽어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따라서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뇌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주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늙어 죽어갈 때에 노망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죠. 없어요. 다 오히려 육신은 후패해져가고 기력이 쇠했는데 네.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눈은 그렇죠. 멀어도 영적인 눈이 뭐 야곱 같은 경우에 자손들에게 맞습니다. 어떤 그 예언을 하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라든지 네. 또 뭐 다윗 왕이라든지 맞습니다. 아주 뭐 아주 솔로몬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장부가 돼서 이렇게 막 죽어갈 때 그 네. 자녀에게 어떤 지혜로운 말을 전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시대가 있었나 할 만큼 대한민국 사회 사실 건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모두가 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건강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목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아, 제 주변에 그 한 이제 중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에 들어서시는 한 집사님께서 장인 어른을 전도를 하시려고 네. 아, 가셨는데 이제 말 그대로 치매가 오신 거죠. 네. 전혀 뭐 이해를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 네. 노인성 질환이 사실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아, 이게 참 때가 늦었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역시 제 주변에 그 자녀분 중 하나가 자폐가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 북한에서는 자폐를 어떻게 얘기하죠? 자폐라는 말은 사실은 북한에서는 거의 안 써요. 네. 그리고 그런 약간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따로 격리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 아이는 특징이 아무것도 지금 그 알 수가, 인지가 되지 않는데,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애가 예수 믿고 또 온 가족 다 예수 믿는 경우가 네. 봤습니다. 네.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관계없이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또 이슬비 오셨듯이 심다 보면 정말 주님 어느 날 그 영혼이 주님께 택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귀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쉼없이 전해야 되겠지요. 네. 늙기 싫어하고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뭐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불로불사하고 싶어하는데 아, 대한민국 사회는 그 이상으로 외모나 또 정신이나 모든 면에서 이 노화를 거의 뭐 죄악시 여기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뭐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뭐 꽃중년 뭐 꽃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또 이제. 네. 뭔가 나이 들어 보이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의 뭐 강박적인 부정적인 의식과 공포를 느끼는 사회가 아닌가. 네네. 근데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늙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인생이 익어간다. 우리 과일을 처음 땄을 때, 들었다는 거죠. 점점 더 이제 감을 비유해보면, 뜰감이죠. 20대는. 점점 이제 익어가면, 이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점점 인생이 익어간다. 익어갔을 때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점점 인생의 그러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은 배가 머리를 숙이듯이 정말 우리가 정말 성숙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성숙이다. 또 익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라고.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죽어간다. 네. 뭐 이렇게 멸망해 간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떤 외관으로 보이는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대해서도 거스르고 싶어 하고. 네. 오히려 그것이 또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죄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러움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추럴한 치료거든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치료를 가는 거잖아요. 보통 뭐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예를 들면 갱년기 같은 것도 뭐 연장시켜달라든가 이렇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야 그 다음에 있는 몸의 변화도 그 순리를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진 순리를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는 어쩌면 또 혹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당에 가서는 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육신 참 뭐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일단 썩어 없어져도 다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후패하져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음 천국 영생을 소망하신다면 이 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긍정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울 뒤엔 또 다시 봄이 오는 법이니까요. 또 천국에서의 봄을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권혜영의 음성으로 거룩한 밤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요.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열려진 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영식 목사님께서 열려진 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든 집이나 창고, 금고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왜 필요할까요? 열고 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잠그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열쇠로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고 그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왕의 다스리는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의 국고를 샘나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샘나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럽게 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은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을 얻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에 그 창고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온갖 좋은 것이 다 쌓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이 땅에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그 만나를 주어 양식을 삼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때 농부들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이 땅에서는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복을 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열려진 문을 통해 쏟아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서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열려진 문에서 쏟아진 온갖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성도를 위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약했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말라키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성도들 위해 무한한 자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에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 놀랍고 충만한 신령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6일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